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감생심 언론과 인권팀입니다. 예, 그 언감생심이라고 하시는 그 제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이 언감생심은 그 어찌 언론이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인가라는 모토로 언론과 언론이 다루는 인권 감수성에 대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권센터 모니터팀 홍승표. 김정민입니다. 예, 언론인권센터 미디어 모니터팀은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TV조선, 채널A, JTBC의 메인 뉴스를 모니터했습니다. 모니터의 기준은 첫째, 인권 보도 준칙에 맞는 보도였는가? 그리고 그 둘째로는 이제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되어 있는 간접 광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도였는가를 기준으로 모니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째 먼저 저희가 모니터한 보도들이 인권 보도 준칙에 맞는 보도였는지를 처음에 저희가 살폈는데요. 이번에 모니터한 보도들에는 되게 이제 사건 보도 제목에 편견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붙여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7월 10일 MBC 보도를 보면요. 헤드라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겁 없는 10대, 아버지 차로 편의점 돌진 와장창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0대 이제 고등학생들이 차를, 아버지 차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편의점까지 돌진을 하는 바람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이제 종업원이, 아, 그러니까 종업원이 척추뼈가 손상된 중상을 입었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근데 여기 헤드라인을 보면 굳이 겁없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워딩을 좀 고등학생들 아버지 차를 훔쳐 편의점 돌진 정도로도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이게 보통 이제 10대들이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경우에 겁없는 혹은 철없는 이런 그런 식의 워딩을 사용해가지고 자주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10대에 대해서 미숙한 존재다. 일단 어른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워딩이거든요. 20대가 저지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겁없는 20대, 철없는 20대,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10대가 저지른 범죄만 유독 겁이 없거나 철이 없어서 저지른 범죄라는 식으로 워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그 10대까지는 그나마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지른 게 10대니까. 근데 앞에다가 그 겁없는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그쵸? 10대를 전부 다 이제 뭔가 철없는 존재, 뭔가 미성숙한 존재도 좀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네,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냐면요. 이제 청소년의 어떤 범죄에 대한 면책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아직 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도 범죄인데 그런 식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10대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무분별하고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이나 위축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청소년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워딩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게 청소년 집단의 인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전혀 무분별하게 이렇게 붙여버리는 그런 헤드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문제라고 뽑았고요. 네, 다음 거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승표 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JTBC 뉴스룸에서 7월 14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 제목이 이제 잠도 못 잔다. 여름이 서운 폭염 난민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나 뭐 강남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더위를 피해서 패스트푸드점이나 공원 또는 그 무더위 쉼터로 나온 노인을 그 난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 난민이라는 뜻이 원래 그 정치적인 현상에 있는 그런 그 땅에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요런 사람들 갖다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쵸? 요런 무더운 피해를 무더운 더위를 피해서 그 시원한 곳을 찾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인의 국한하여 난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또 서러운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것은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위를 피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그 노인 복지의 개선 필요성보다는 그 동정적인 그 인상만을 줄 뿐이라고 생각한 그 보도입니다. 난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편견이나 낙인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제 노인 계층의 어떤 소외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 이 난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가져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다음 보도로는 저희가 2016년 7월 18일 JTBC 보도 읽어드릴게요. 적응 어려워 마약 흡입 유통한 조선족 무더기 적발이라는 보도예요. 예. 네, 이 경우에는 한국에 부적응한 20대 30대 이제 중국 동포 15명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는 예. 보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마약 범죄 보도인데 특이하게 피의자의 정리되지 않은 방을 보여주면서 예. 엄청 지저분하고 살림살이도 없다라는 굳이 불필요한 표현이 또 들어가요. 아, 이거 관련이 없는 표현이잖아요. 관련이 이건. 없죠. 관련이 예. 없을 뿐더러 이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그 마약만 이제 좀 여기 유통했으면은 요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취재도 될 텐데 굳이 외적인 것까지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없... 건지 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안 그래도 취약계층인데 이렇게 취약계층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는 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중국 동포들한테도 예. 전혀 좋은 표현,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는 표현이라는 거죠. 중국 동포들 중에 보면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서양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엄청 지저분하고 살림살이도 없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는 음흠. 결국에는 이제 그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만 조장하고 결국엔 중국 동포만 뭐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처럼 읽었습니다. 확대 해석을 만들 예.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 간접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2016년 7월 7일 그 TV조선의 뉴스쇼 판에 이제 보도입니다. 요 제목을 이제 갤럭시 S7 대박,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30조 원 재탈환, 예, 이런 보도를 붙여가지고 예, 이제 그 간접 광고 형식으로의 그 보도가 뭐 진행되었습니다. 예,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펄펄 끓는 물에 빠뜨려도 6시간 물에 담궈도 멀쩡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문구까지 앞에 집어넣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도라기보다는 이제 홈쇼핑에서 좀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광고적인 그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같은 날 MBC가 또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예. 경찰 넥슨이 진경준의 고가 승용차 제공 정황 포착이라는 꼭지를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 고급 승용차가 제네시스예요. 예. 근데 왜 제네시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제네시스를 네 번이나 말해요. 30초 동안 아이고. 기자가. 예. 그래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라는 리포트 내용이랑 브랜드 로고가 그대로 화면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되게 정말 무슨 그 뭐지 자동차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제네시스를 다각도로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면서 예. 제네시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제네시스를 리스해 주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기 싫어도 아 이게 제네시스를 줬구나. 아 이게 2015년 연식이 아니라 올해 거구나까지 다 이렇게 기자가 보도 내용에 담아놨어요. 이거를. 예. 그 다음엔 저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도였는지라는 주제로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서 좀 공정하고 균등하게 또 이제 단점이나 장점에 대해 명확하게 언론이 좀 보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근데 언론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안보만을 내세우고 좀 약간 정부와 군 당국 중심으로 이제 좀 언론을 보도하는 경우가 크다고 좀 봤거든요, 여기서. 네. 예, 먼저 그 사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 사항을 그 불필요한 논쟁으로 일축해 버린 그 박 대통령의 그 NSC 발언과 그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그 군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며 그 정부와 국방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 NSC 발언이 그거죠.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 멈출 때다 했던 발언 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2016년 그 7월 14일 날 그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사드 배치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제목을 가져갔고요. 이제 네. KBS 같은 경우는 그 예, 대통령이 이제 사드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 몽골 도착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또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 대통령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경북 성주 지원책 지시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는 군 사드 안전 강조 한민구 직접 인증 예 이런 보도 제목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좀 찾을 수 없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편향적으로 예. 쓰여졌죠 예. 기사가. 예. 사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자파 때문에 이제 충분히 단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뭐 또 안보에 대해서 아까 강조했잖아요. 막. 네. 안보 얘기하면서 예.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흘려놨단 말이죠. 처음에. 그곳에 살고 계신 이제 시민들 분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반발이 심하셨거든요. 반발이 예. 심하셨고 정부가 만약에 우리 지역을 선정을 하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건데 예. 근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을 전혀 엉뚱한 곳에 갑자기 뷰를 하면서 이거를 확정이 됐다. 기존에 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수면 위로 딱 끌어올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방송사가 JTBC밖에 없었어요.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드 배치 예.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분석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이곳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예. 특히 전자파 보도도 그런 게 파를 보면 KBS 그 헤드라인을 읽어보면요. 예. 군, 사드 전자파 안전, 레이더 기지 언론 공개 이렇게 썼고 MBC 같은 경우에는 군 레이더 전자파 공개 측정, 유해성 미미, 논란 차단 이런 식으로 예. 썼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에. 예. 반면에 당일 JTBC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면 군 레이더 기지 공개했지만 전자파 불안은 여전 이렇게 예. 썼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훨씬 심층적이에요. 올해 6월에 미 국방부에서 이렇게 괌 기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걸 안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JTBC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가에 배치한 괌에서 조사한 내용을 내륙 상관 지역인 성주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방부가 자체 실시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도 지적을 했어요. 또 정부 입장을 그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 정부와 국방부의 사드 인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이렇게 담아서 논란이 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낸 거네요. 결국에. 네. 논란이 예. 되고 있다는 걸 전달을 했는데요. 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지상파 3사에서 논란이 없는 것처럼 축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예.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근거들이 있고 걱정하고 계신 시민들이 있는데 다 터무니없다. 전문가들 말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저희가 문제점을 살펴본 것은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는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이제 반정부적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제 7월 14일에 TV조선에서 그 방영된 이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중국 눈치 보는 사드 반대론자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라는 정부의 입장에 방점을 찍고 한중 관계에서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야당의 언급에 대해 우리의 안보가 걸린 사드 배치를 중국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며 국민들을 편향된 시선에서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기사 내용 자체가 그 야당의 모 의원이 중국에서의 그 중국에서 이제 좀 뭔가 밝힌 입장을 갖다 가져왔어요, 이걸요. 네. 가져오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 트위터인지 어딘다가 적은 거 적었어요, 그 자기 네. 의견을. 그 이 보도의 입장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것을 중국 눈치 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TV조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또 이제 다른 언론을 보시게 되면 사드 성주 배치도 이제 성주를 방문한 그 황교안 총리와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 성주 주민들의 반발로. 그 6시간 동안 그 발이 묶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네, 상황이. 그렇죠. 예, 그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민경욱 그 새누리당 의원이 그 군 통수권에 대리하는 그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6시간 넘게 감금당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발언했어요, 이걸. 그 한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2016년 그 7월 15일 그 MBC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순방 중 성주소 발 묶인 총리 국정 공백 아찔. 또 KBS는 이제 그 제목으로 대통령 부재 중 발 묶인 총리 공권력 무력화. 채널A 같은 경우는 황교안 총리 성주 군민들에게 7시간 억류. 예,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면서 이제 그 대통령 부재 시 총리가 그 안보 핵심위원임을 강조하면서 그 성주 주민들의 반발 시위도 그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도에서. 문제가 있네요. 예. 그 공권력이 무력화될 위기였다라고 KBS랑 MBC를 보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국정이 공백에 올 수가 있었다. 근데 국정이 실제로 공백이 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예. 아예 한 꼭지를 할애를 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예. 심지어 그리고 총리실에서 아, 이미 휴대폰으로 다 보고를 받고 계셨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 공백 사태는 쉬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사족을 달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어요. 예. 이게 성주 주민들을 만나러 가서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예.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인데 이게 국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예, 결국 이것은 그 언론이 국정 홍보처를 자처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반응과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이제 언론의 중립성을 망각한 형태라고밖에 안 봐집니다. 네, 세 번째도 가관인데요.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자파 유행성을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반대 시위는 전문 시위꾼이 개입한 불법 시위로 몰아가고 있는 프레임이 자꾸 야. 등장을 해요. 예. 이게 보시면 KBS 7월 19일자 기사의 헤드라인이 예. 경찰 성주 시위 외부단체 인사 참가 확인이라고 써져 있고요. 예. MBC 같은 경우는 19일에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에 외부인사 참여 확인이라고 예. 써져 있어요. 또 TV조선이 특히 15일부터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 다른 지상파에서 18일, 19일자에 보도가 난 반면에 TV조선 예. 같은 경우는 15일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번엔 사드 어김없이 등장한 전문 시위단체와 괴담들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17일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 전문 시위군 개입?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점이요. 반대 시위를 하신 군민들이 3,000명 가까이 됐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외부 인사다. 이렇게 불법 전문 시위군이다라는 식으로 경찰이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도 채 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10명이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불법 시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고 확인된 바도 없는데 앞으로 예.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민주사회에서 사실 시위를 예.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당연한 권리고 엄청 예, 건전한 사회라는 증거거든요. 예. 이런 갈등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예.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힘겨루기가 일어난다는 게 근데 무작정 이곳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여서 예. 불법인 전문 시위꾼들이 이렇게 시위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한다는 게 예. 성주 군민들의 어떤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 있는 타당한 이유까지 전부 보지 못하게 만든 채로 예. 어떤 불법 시위다, 어떤 반정부 시위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네,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뭐 다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사회는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네. 이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예. 포커싱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이곳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6시간 동안 발에 묶인 것은 국정 공백이고 예. 그리고 이 시위는 어쩜 불법 인사들이 이렇게 외부 인사들이 가담을 해서 주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볼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시위 순수성 같은 예. 게 또 규정되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TV조선 볼게요. 예. 이 국민 성주 국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그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3일 보도 보면 폭탄 참회에 인구 감소까지 사드 둘러싼 괴담 난무 예. 이러고 7월 16일 확산하는 사드 괴담 참회 미사일도 등장. 네, 헤드라인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염려를 어떠한 근거 제시도 예. 없이 수준 낮은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바로 일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실제로 있다선 치더라도 그런 유언비어나 괴담이 펼쳤을 때 이렇게 퍼졌을 때 중요한 건 단속을 하고 아니다고 무작정 주장을 하면서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바른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바른 예. 정보를 공개하고 그게 충분히 공유되었을 때 어떤 괴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죠, 승표 씨?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사드에 대한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 정부와 군 당국은 그 모르쇠도 또 일관하고 있고 그 언론 같은 경우는 그 사드의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각가지 프레임까지 동원하여 그 국민과 성주 그 군민들을 편가르기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국민의 알고리 충족은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잃어버린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 모니터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작성한 모니터 보고서는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 www.presswatch.or.kr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 언론 보도 준칙에 맞지 않은 보도나 위배되었다고 생각하는 보도는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인권센터 미디어 모니터 팀 언감생심 어찌 언론이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인가였고요. 2주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